국제 태권도 연맹 창립 50돌 기념 진선연안 모임이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. 리영선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, 태권도 대표단, 태권도 관계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. 발언에 이어 모임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제6요의 오락 경기를 진행했습니다.